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신지 5회 듣고서는 맛게임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MT 얘기하다가 점점 더 상업화해갖고 마감 게임 얘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MT가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잖아요? 축제 얘기를 좀 다시, 그럼 애니메이션 행사? 축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애니메이션. 전에 이제 란티스? 여기 란티스 선사는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해. 란티스. 란티스 페스티벌. 별로 허가 없어. 란티스 페스티벌. 그리고 있어요. 그냥 일본 가수들 와서. 일본 가수들 와서. 근데 이런 거 참여한 사람, 별로 참여한 사람이 없지 않나요? 우리 동아리에는 별로 없죠. 활동한 두 명. 아, 세 명? 네. 순수한 바보. 세 명, 세 명. 순수한 바보랑 해서 세 명. 순바. 우리 순바씨. 그리고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서코? 서코, 서코는 뭐. 서코는. 아, 서코 진짜 그만 가고 싶어. 축제라기보다 이제 그냥 주말에 정기적 오타쿠 보고 싶어. 오타쿠 동물 어디? 근데 말이 심하신 거 아닐까? 박여울, 박여울역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오타쿠입니다. 사실 내가 서코를 진짜 많이 안 가봤고 친구들끼리 막 오타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안 가거든. 그런데 대학교 와서 이렇게 한두 번씩 가게 됐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영만 가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맞아, 맞아. 아니, 그 열차를 타고 오면서도, 2호선을 타고 오면서 이렇게 삥을 돌잖아요? 근데, 이상한 애들 타요. 아, 딱 봐도 딱 봐도, 블리치 가면에 사패장 입고 있는 애들이 와서 앉아있어요.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걔랑 마주보고 막 어디, 뭐지? 꼭 유희같이 생긴 애가 듀얼디스크 손에다 꽂고, 손에다 꽂고 같이 앉아있어요. 그럼 맞아, 마주보고, 네.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코스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러고 온다고요? 네. 그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서코를 많이 가고 코스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제가 이제 처음 서코를 갔을 때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처음 서코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 아산에 지하철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이제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서코를 갔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타고 가면은 사당에 가잖아요. 사당에서 하교역으로 가는 이제 지하철 타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사람들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머리가 너무 형형색색이야. 막 분홍머리, 노란머리 다 지나가서 아 서울 사람들 이렇구나 이러고서 탔는데 다 코스프레 복장인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서코를 향해 잘 가고 있군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코 이제 거기 하교역을 처음 가자 처음 갔거든요. 하교역 수당 내리니까 와우 씨 사람들 우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아 절로 가면 될 거라고 숨겨가고 그래서 다 개체국 뚫고 나왔는데 아니 뭐 막 입에서 미소가 안 가세요. 미소가 안 없어져 있어. 정신도 내려서 뭐야 그러면서 네. 그러고서는 이제 처음 가고 진짜 걔 문화 충격이었는데 한 두 달 뒤에 저도 거기 동화돼가지고 역시 나도 맨 처음 서코 갈 때 존나 불안했어. 아 일로 가는 거 맞나 하거든. 내가 지난해도 이상한 애들이 한 명 섞여 있고 서로의 눈치를 막 살피더라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상하게 생긴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곁눈질을 해 막 이렇게 다워 쿵짝쿵짝들이 맞아. 그게 있어. 뭐 이상하게 해서 두세 명씩 보인 애들이 혹시 펭귄 효과라고 아세요 형님? 펭귄 효과가 뭐냐면은 펭귄이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물에 뭐 생선이 있을지 아니면 막 바다 표면이 있을지 동그라미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던져요. 그러면 걔가 살아서 올라오면 아 여기 가면 되는 거고 걔가 죽어서 안 오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어쩌면 한 명 진짜 걔 저 같은 노답들이 있으면 걔가 그 사람은 알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는 말 알잖아요. 그 사람은 뛰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치 보고 그 사람 다 뛰어가거든요. 그럼 아 이쪽으로 가. 아 저 사람 따라가 봐요. 그럼 그렇게 가면 돼요. 맞아요. 다들 이제 그렇게 이제 서코를 자주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코 끝나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지하철이 이제 그게 이제 고속버스 터널로 가는가 이제 다들 그쪽으로 흩어지는데, 이게 내가 집을 향해 잘 가고 있나를 모르겠잖아요. 그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그 캐릭터 가방 있잖아요. 부직포 가방. 그걸 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겠군. 아니요. 저 사람들 가는 데로 가면 터미널로 가겠군. 이러면 터미널에 가면은 또 석금나는 터미널에 또 그 부직포 가방을 든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니면 막 비닐봉투에 막 이렇게 막 포스터 말아서 꽂아져 있고 딱 봐도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 좀 더 신기하네. 근데 오타쿠는 오타쿠를 알아. 아 근데 딱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딱 봐도 좀 평범한 사람보다 좀 살짝 떨어지는 부직포로 된 가방부터가 이미 심상치가 않아. 아니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딱 보여.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약간 뭐 검정색 누수로 오브라가 생겨져 있지. 아, 저 캐릭터가 좀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스카우터라면 이게 제일 세 지금. 제일 세. 아니요. 제일 세. 개봉형 제가 봤을 때는 제 스카우터랑 형이 가면 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과에서 저희 과에 오타쿠들을 다 모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과 생활에 들어갔는데 근데 애들이 딱 보니까 애들이 다 나랑 비슷한 분 같아.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서로 하다가 친해지고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배방에 자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거를 그냥 다 막아뒀거든요. 선배한테 당연히 말했죠. 형 저 이런 거 좋아해요 하면서 형이랑 자취 라노벨을, 집에 있는 라노벨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있다가 그때 애니바디를 안 들었어요. 근데 좀 제가 취미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주변에 들러보기 시작하는 과동아리 같이 들어온 동기들 들어보기 시작하는데, 아, 얘들이 다 나랑 한번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 나랑 같은 취미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꺼들어볼까 해서 처음에 나온 게 바로 그 K빌드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 청룡이라 청룡이라 그랬죠? 아, 청룡이 그때 뭐였죠? 룡이. 네? 룡이. 룡이? 아, 룡이라고요? 네. 멀록님, 멀록님. 멀록이었어요. 최멀록. 최멀록. 최멀록님이 딱 그때 눈떴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슬슬 최멀록님한테 막 그 가서 막 보컬로이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야기 꺼내니까 얘도 갑자기 저 똑같은 이야기 꺼내고, 그러면서 제 그 몇 명은 이제 술 마실 때 불러서 저희 자취방 가서 술 마시고,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서 라노벨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티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스멀스멀해. 맞아.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던 그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그 그때가 2013년도인데 아 그네? 이거 작년에 했던 말이네 이거. 그때 2013년도 때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게이 과 동아리 거기인데 거기가 선배들이 공포라고 선배들이 오니까 하는 말이, 야 여기가 애니바디야 게이야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애들 다 애니바디 가라 하면서 그런 말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애니바디 맞죠. 그래서 장이야. 아 나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애니 관련 행사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썩고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썩고 얘기하다가 근데 또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좀 얼마 전에 이제 케이크 뭐였죠? 케이크 스퀘어. 케스. 어른들의 잔치. 어른들의. 어른들이 여성. 어른들보다는 여성들의 잔치. 여성들의 잔치였나? 보면은 거기는 썩고보다는 규모가 작긴 한데. 여기 비너스님이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죠. 네, 비너스님 어땠나요? 수위가 썩고보다 몇 살 정도 높았나요? 수위는 엄청나게 높은 걸로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여성향. 아, 여성. 여성향 동인지들이 70%라고 알고 있어요. 와, 그 BL 네, BL 그, 거의 BL 쪽으로 그 근육 게이들이 다 먹고서 뭔가 근육 게이들이 다 먹고서 막 어벤져스 막 걔들이 막 맞아. 어벤져스 장난 아니겠대. 아, 그런 거 되게 많다는 거죠. 아, 어벤 장난 아니야? 근데 저는 어벤져스가 이런 거 지금 저는 진짜 막 이렇게 저도 이제 미국 그래픽 노블이나 미국 그런 카툰들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싫어요. 그러니까 마블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막 되지도 않는데 다 붙어 있어요. 막 필리핀 막 이런 데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러니까, 모든 다 붙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다 이거 뭐 마블 이어폰, 뭐 아이언맨, 아이언 뭐 아이언맨 핸드 보조 배터리, 아이언맨 아~ 이어폰, 아이언맨 미니 선풍기, 아이언맨 뭐 다 붙어 있어. 무슨 막 필리핀 파키아오 가방 파는 것 같아. 파키아오. 막 그런 느낌이야. 우리나라 진짜 마블의 속국인 것 같아요. 오, 뭔가 어떤 되게 좀 잘 나가는 거였다 싶으면 그 관련된 상품이 지나치게 많. 근데 이번에 촬영진 어벤져스 너무 힘이 막 지금 홍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메뉴판도 가방 중에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생긴 가방 있거든요. 캡틴 아메리카에 막 10명씩 걸어 다녀요. 아, 나도 사고 싶네. 가방 똑같이 하고. 와, 캡틴 아메리카 그 뭐지 그 희귀하다는 금속 가방이 막 금속 기물하니 이거 걔 막 등에 막 짊어지고 다니는데 한 10명씩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안전하다. 박강정 잘 되는 거 우리나라 좀 특이하다 생겼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가 이제 막 락부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상업성이 그래서 우리가 마블 말고는 다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손쉬운 상업성이야 되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좋은 편이야. 그러면서 오타쿠도 존나 싫어한다니까. 맞아. 그러면서 애니본, 일본 애니 보는 거 싫어.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애들 웹툰 존나 많이 보거든. 맞아. 보는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라는데. 근데 남들 웹툰 다 보는데 그냥 나 보는 거 하는데 씨발 이 중에 존나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은 그런 웹툰 보는 새끼들. 맞아, 그런 건 많아. 맞아. 그 꼭 보는데 시네탑이나 아니면 놀레스 같은 거는 솔직히 노블레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오타쿠스러운 그런 만화거든요. 그 소설 그림체라든가 그래. 스토리가 근데 있어요. 스토리가 진짜 그런 거예요. 완전 중2병. 예, 좀 그런 스토리예요. 그니까 막 들어갈 만한 요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막 예, 진짜 막 들어갈 만한 요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막 인기 많아서 1, 2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본다고 말하는 애들은 있는데 걔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오타쿠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 거기 나왔던 것들이 이미 오타쿠들이 이렇게 많이 자주 나오면서 검증된 자료들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걔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네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다 똑같은 컨디션 어디서 나왔네 어디선가 나온 것 같은 그래서 또 이제 서코나 그런 데 가면 웹툰 작품도 진짜 많거든요. 아 맞아 요즘 웹툰 그러니까 엄청 들어오고 서코 가면은 막 대부분 가도하 이영실 아 맞아 이영실 맞더라고 그 이영실이 아니야 그 뭐지 이런 영실 그 뭐지 막 하와이안 셔츠 입고 다니는 여자 나오는 건가 예 네, 맞아 그 꽃무늬 셔츠 아 이영실 서장 서장님 근데 아. 그 시작은 역시 근데 웹툰이 활발하게 시작한 그 시작은 마음의 소리 그때인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웹툰 다 쉬쉬하고 그랬을 때는 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웹툰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서 우리나라 만화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면서 그 만화 작가들이 웹툰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웹툰이 그때부터 좀 뜨기 시작하더니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아, 뜨기 시작하면 그때인데 그때도 재밌었던 건 재밌었어요. 아, 수사보다. 아 근데 나는 저는 웹툰의 시초를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뭐 네이버에서 와. 처음 서비스했던 뭐 마음의 소리 수사구단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건 스투바나 그러니까 스포츠 투데이 에서 아. 올라오는 아. 그 와탄카 와탄카 신문 같은 데 들어가는 그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그가 지금 메가쇼킹에서 나오는 뭐 애옥전선 이상 없다 멜랑콜리 멜랑콜리 와탄카 트라우마 국민권 특수부대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아 근데 왜 어떻게 보면 이게 웹툰의 시초예요. 웹툰 그게 이제 비록 만화 이제 뭐지 신문에 나왔던 거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저는 웹툰의 시초가 그거라고 보죠. 그걸 이제 아니, 가지고 우리나라 1세대 웹툰 작가 하면은 조석 라인 들어가나? 원래 1세대 라인? 1세대 웹툰 1세대면 조석 라인이 들어가지. 조석 라인이 1세대. 그러니까 왜냐면 스투바나 이제 그런 만화는 웹툰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주간지 신간지. 따지면 웹툰인데 만화의 형태를 빌린 상업성이 제일 커졌던 게 오히려 그때는 신문 만화가 오히려 메이저고 이제 원래는 블로그나 이런 데서 스멀스멀 활동하던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을 끌었어요. 레버가 좀 대표적이죠. 레버가 원래 그냥 끄적끄적 거리던 애였는데 그냥 던파에서 끄적끄적 거리던 애였어요. 던겔에서. 네, 던겔에서 그 윙윙이 그려놓고 끄적끄적 거리던 애인데 걔가 갑자기 막 폭발적인 인기. 아니 폭발적인 인기가 아니라 원래 걔는 인기가 조금 있었어요. 막 근데, 그림체도 웃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는 걔마다 좀 센스 있는 애들 있잖아. 개지가다 보면은 네.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레스트 바티칸이었나? 그렇지. 아 그래서 대교황청이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들 그 일본만 그런 사람들 그런 것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 오는 거고. 네바가 결정을. 그것 때문에 결국 웹툰도 다 일본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보면은 근데 저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슬라정 아십니까? 슬라정 초등학생이 슬라정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초딩이지만 우리 사귀어요. 아 야합니다. 야후에서 연재했죠. 그거 19세 아니었나요? 아니 19세 아니야. 19세가 아니라고요 이게? 19세 아니야. 물고기가 뭐지? 그 암컷이게 슬컷이게 아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야? 네 그 거기 그 만화에서 나왔는데 그 19세가 아니래요. 그것도 있고 막 군인 아저씨 껴서 그 개새끼 아 개새끼 아니구나 어머 집 지키는 게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게 비판도 엄청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작가가 진짜 쇼타랑 로리를 엄청 탐스럽게 그려요. 아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오히려 그냥 애 밋밋한 애 둘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애들이 너무 꼴렸어. 정확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바로 아니 몇 명이 나와요. 그것도 두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담임이 몇 명이 최근 느낀 건데 칭씨가 생각보다 약간 놀이공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반갑다. 저요? 취향은 헬로 제발 거의 큰 가슴 쪽 얘기로 간 게 아니라 항상 뭐 미니멈 사이즈로 가 얘기가 저는 거의 나만 좋아해. 저는 솔직히 올라운드 그냥 올라운드 안 달려있으면 다 좋아하는 안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달려있어요. 내가 이 게임 내가 아 저거 진짜 아니야. 내가 알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쁘다 하는데 이런 분들 남친이 없잖아. 아니 아 그것만큼은 내가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 야, 존나 싫어. 아 진짜 마루마루 거기 쌓일 때 히데오 씨 같은. 괜찮지? 너네 달려 있는 거 약게임을 한번 해봤니? 여장 사업에 카페로. 형 제 친구가 트위테로 알아? 트위테로? 이게 아, 트위테로라고 아 트위테로 제목이 트위테로인데 사이사이에 별이 있어. 아니 애초에 제목 자체가 한국말로 달려 있다는데. 달려 있다. 아 근데 내 이거 충격이었는데 시기만. 그게 이게 진짜 더러운 얘기긴 한데 친구가 그 거의 걔 여동생이 거의 노예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동생이 게임을 하는데 여동생은 게임을 되게 잘해요. 막 롤 플랫 찍고 막 메이플 하면 메이플 템을 다 팔면 수익이 그냥 1,000만 원 정도가 나는데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 근데 현돈 1,000만 원. 아니 내가 봤을 때 좀 들어갔다. 아 진짜 그 정도. 메이플을 좀 오래 해봐. 메이플이 아니라 그 게임 전체를 다 팔면. 아 게임. 걔가 불소, 아이온, 디아 그런 걸 다 했거든요. 근데 걔가 게임을 잡은 게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을 때래요. 근데 걔가 그래서 그 걔가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럼 오빠가 사는 게 아니라 여동생이 돈을 주면서 치킨 시켜라고 이러는 거예요. 와 치킨을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걔가 누에처럼 아 예 그래 시켜야죠 이러면서 바로 전화기 붙잡고 여기 양념 두 마리 갖다 주세요 막 이러면서 시켜요. 근데 걔가 딱 전화를 했는데 그 남자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친구니까 전화했는데 야 너 뭐 하냐 이러니까 어 나 지금 집에 있어 이러니까 야 그럼 나와서 놀자 이러니까 못 나온대요. 왜 이러니까 동생이 해놓으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걔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뭐 해놓으라는데 근데 엑스박스로 야겜을 하는데 남자 둘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한 명이 세 개가 달려있어요. 아씨 나 뭐야. 근데 이게 나루토야? 아 잠깐 팔리기 있지. 엑박으로 그런 게임이 나와? 팔리기 엑박 야겜을 걔가 그걸 하드, 새벽에 하드드라이브 뭐 할 수가 있어. 새벽에 줄을 서서 산 거래요. 인기가 되게 많은 게임이래요. 집사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진짜? 걔가 그 사진 스크린샷 같은 거 모이잖아요. 아 그걸 모으, 그게 모이는데 그게 완전 노가다래요. 아 그 갤러리 그 시즈몬 오마케 오마케 아 그거 아 오마케 오마케 그거를 그걸 노가다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귀찮다고 자기 오빠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걸 하고 있는 거를 존엄성 맛있다. 아 이거 현실 내역이가 맞아 내역이가 아니에요. 아 이거 내역이는 솔직히 좀 미화된 거예요. 여동생이 못생겼어요. 아 짜증나네. 안돼 그럼. 안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PC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써드는 여자애. 거기에 콧소리 내는 여자애. 아 콧소리? 몰라? 콧소리. 아 걔 자리 비우면 도망가세요. 이년 존나 못생겼어. 진짜 못생긴. 아 맞아. 근데 저 그런 거 있어요. 여자애들 중에 진짜 나 PC방에서 개충격했던 진짜 여자가 추리 입고 바지 이렇게 막 바깥으로 벌벅거리면서 진짜 목소리 이렇게 빠빠 이러면서 진짜 목소리 진짜 개 예쁘게 말해. 전두편 앉으면 존나 짜증나 이게. 아 그 막 그런데 이제 막 진짜 생긴 거는 와 막 햄버거 다섯 개씩 먹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접하게 나보다 아, 동석 기능이 있었잖아. 괜찮습니다. 저는 여성의 마음을 보는 사람일 때는 왜 못 응? 아니. 머릿속에 있던 건 깨졌어. 네? 아니. 아, 요즘 게임에서 만나는 여자 있어요? 여자애가 혹시? 아니. 게임에서 만나는 여자 있어요? 게임에서 아니, 그게 여자, 아니라. 게임에서 아니, 요즘에, 싶으면 요즘에 하는 일이 마비노기. 있었구나. 마비노기 여자 완전 많아요. 여자 완전 많아요. 여자들이 막 보여. 다 남자 아니야? 아니. 마비노기야말로 진짜 여성 비율이 확실한 게임이에요. 나한테 여자는 거기 막 뛰어서 나한테 솔직히 다들 막 뛰어내는 사냥이 바꿔. 아니에요. 아니 이런 그건 아니에요. 라테일은 여자 캐릭이 진짜 여자 캐릭인 아. 그런 게임이고요. 마비노기는 시작을 하면 전체장으로 아 광장 가서 나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러면 사람은 여자 신선한 유미가 신선한 유미가 들어왔어. 이 갑옷을 먼저 입어보실까? 유미 프리미엄 웨어라니. 맞아. 하나씩 다 꽂아주는 거야. 심지어 아마... 캐시 테미오도 그냥 주고 가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드래곤 투스라는 거야. 한번 넣어보지 그래. 뭐야? 방금 얘기를 처음 시작한 거. 뭘 이렇게 다. 아, 그거 그래? 저번 작년에, 아, 작년도 아니구만. 이번에 그 졸업하신 지금은 졸업하신 분이 96학번 그분이 하라고 해서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쩔어주시면서 계속 66 66 뭐야 그거 아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뉴비가 뉴비잖아요 아 뉴비 냄새 난다 막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명이 사는 사람이 특징이 무시하면 존나 넓어 내가 처음에 퀘스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상하게 접속을 하면 아이템을 주거든 가끔씩 하루마다 한 번씩 근데 막 이상한 코끼리 뿔 같은 게 있어 이거 부르면 막 전체 채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야 퀘스트 어떻게 했냐 그래서 반말로 막 했단 말이야 나는 특유로 디시하지않고 근데 이 반말로 막 욕설을 하면서 해도 애들이 다 도와줘. 와도 도와줘요. 다 도와줘. 쪽지 막 20개씩. 진짜 착해요, 애들이. 아니,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어떻게 가면 너 어딨냐 하면은 태우러 와, 씨발. 존나 깜짝 놀랐어. 이거 유니콘 타고 내려와. 맞아. 아, 요즘 유니콘도 아니야. 마차도 마차 있어, 마차. 어떻게, 마차를 거기 어떻게 타는지 몰라. 어떻게 타면은 이쪽 클릭 계속 타라고, 씨발.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래. 그럼 얘네가 끌고 다녀와. 씨발. 아, 존나 웃겨. 아니, 제 친구가 마비노기 하래요. 나보고. 아니, 마비노기 하란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야, 마비노기 할까? 이러니까. 어, 너 마비노기 하게? 이런 거예요. 막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들어오면 지금 한정판이었던 그 무슨 세계학까지 묻힌 그런 캐시템하고 옷까지 하고 그걸 전부 맞춰서 나한테 이 세트 입혀주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니까 아, 하기 싫다.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집에 간대요. 집에 가면 할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컴퓨터로만 돌아갈 만한 할 게임이 없는 거예요. 마비노기 렉 많이 걸리잖아. 아니 그렇게 눈치 없지 않아. 그건 그렇지 않죠. 게임이니까. 원래 렉 많이 걸렸어요. 그래? 원래 그 정도 렉 걸려. 근데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으면 마비노기를 켜기 시작한대요. 마비노기 켰잖아요. 그러면 마비노기 켜서 일단은 길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대화하면 길드 사람들 다 들어와 있어요. 만조지랑 똑같네. 안녕하세요. 진짜 그냥 3D 채팅이에요. 그래서 뉴비 나오면은 뉴비한테 달려와가지고 다 놀죠. 그리고 김유리라는 유비가 들어갔어요. 막 음악을 막 했지 막 악기가 다루고 싶다. 그러면 악기가 다루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악기 전 가가지고 스킬을 하고 악기를 사요. 그럼 악기 가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오케스트라 하는 데 가가지고 애들끼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요. 악보를까지 다 그려가지고 악보 그리는 것도 스킬인데 그거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 악보를 그대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죠. 요리 하고 싶으면 또 요리하러 가죠. 그냥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현실로 나오지 못해요. 오래한 유저 있나? 뉴비한테 달려가는 사람. 어, 뉴비 생기면 달려가는 사람 있어? 저. 왜 그러는 거야? 너 몇 치냐? 네? 너 그냥 반가워서 그렇대요. 저는 되게 낮은데 3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옷장에 남는 곳이 거의 한 20벌 정도 돼요. 아, 맞아요. 저. 신기해. 왜 달려오는 거야? 제 친구가 마비노기 서버 딜량 3위 막 그렇게까지 뽑으내거든요. 걔가 막 자기 템 팔면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다 팔고 접었거든요. 근데 접었는데 다시 그 돈 가지고 다시 마비노기 질러서 다시 템을 사요. 그런 애들. 아니, 친구 들어보니까 마비노기는 게임이 뭐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기존에 있던 게임값 그 아이템 값들이 확 떨어지는데 마비노기가 계속 그렇다는 거죠. 불량이 심하고 맞아. 요즘에는 또 한정판으로만 이렇게 매달 그 풀어가지고. 키트라고 매달 질러야 되는 게 있어요. 매달 한정판이 매달 계속 갱신돼요. 매달 갱신되는 게 있는데 그걸 매달 질러요. 야, 근데 진짜 마비노기가 가성비가 답인 게임인 것 같아. 솔직히 폴리곤이 존나 불평신이잖아. 막말로 이거 그냥 어디 캐릭터같이 이쁜 거 천선하게 한 개 내놓으면은 제작사의 사람들이 그냥 팀에 있어서 그래 가성비가 그래 가성비가 얘네는 만들 때 존나 어렵게 안 만들고 확률만 이렇게 작게 해놔. 그리고 갖다 놓으면 존나 천선하게 있고 하면은 다음 달 되면 유저들이 알아서 돈을 지불해갖고 거기서 뽑았어. 아, 그래도 개봉형, 그래도 그래픽 업데이트하고 막 그래요, 보면은. 아, 그래? 업데이트 할 그래픽이 어딨어? 폴리곤 개선해가지고. 아, 이제 좀. 아, 나올라였어요? 아, 예전에는 막 각져 있었는데, 이거 좀더 원에 가깝게. 각져 있고 막 움직이면은 옷 밖으로 막 어깨 튀어나오는 그런 거지. 아, 그거 좀 많이. 그거 뭐 케이크예요, 형? 나 플스 원게임이야? 원게임이야? 그림체가 경감수도 많이 봤어요. 그림체가 조조야. 어깨가 막 되게 각져 있고 막 둥글둥글하고 그랬는데 막 거의 레고처럼 생겼는데 애들이 이제는 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마비노기에도 축제 같은 게 있나요, 게임 안에? 있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요리 스킬을 경연하거나 자기가 가진 막 할 것 다 해요. 저기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사실 왜 했냐면 너무 멀리 왔어. 뭐 하면은 맨날 산으로 가 진짜. 근데 이번엔 게임으로 간다 이상하게. 아, 실제적으로 실제 플러스. 이벤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 실제 이벤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랑 네. 캐스 그게 있나요? 그래서는 A사운드 A사운드 A사운드 뭐예요? 아 애니송 아 애니송 저긴데 그거는 국내 어, 밴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내 아마추어 밴드들이 밴드들이 하는데 그것도 인기 괜찮아요 저도 그거 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그거 3회 때 출전할 뻔했다가 거기 멤버들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어 왜? 그니까 이제 좀 그 비화가 있는데 이것도 좀 원래 또 좀 대외비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거 이제 오프닝 무대를 설 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카페 내에서 토너먼트로 하기로 했어요. 토너먼트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가입 조건이 엄청 낮았거든요.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이야. 가입하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맥 싸움이 된 거예요. 아. 누구 실력이 좋고 누구 이게 아니라 그냥 지 주위에 뭐 네이버 한다는 사람들 다 불러먹었고 그냥 가입한 지 하루 막 가입한 지 3분 만에 막 투표하고 막 투표수 막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전형적인 한국식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우리 토너먼트 하는 멤버 중에 그 카페 스텝으로 구성된 밴드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끝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랑 저희랑 비슷비슷했거든 근데 스텝들이 가지고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 니네 이거 가입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투표했다. 자기네는 안 했을 것 같고. 우리는 걔네들 걸 못 보잖아요. 뭐 우리는, 아니,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와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싸우다가 홍대에서 실제로 만났어요. 완전 만난 상태에서 얘기했고. 이제 그래갖고, 근데 이제 지금 교양 있게 해서 이제 돌려갖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아, 그러면은 이제 오해도 풀게 한번 홍대에서 만나줘 이랬는데, 그때 제가 진짜 걔 양아치처럼 웃을 것 같거든요. 진짜 아, 딱 봐서 아, 저 새끼 이제 피해갖고 가야겠다 이런 느낌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저희 멤버들은 준수하게 입고 갔죠. 그냥 청바지에 좀 아, 음악 한다 했는데 저 혼자 막 진짜 막 동네 야자처럼 입고 가갖고 막 아 그래서 아래에서 눈이 뜨게 아,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해야 될까? 아무튼 그랬는데 상당히 좋게 끝났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걸로. 그때 이제 준비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어떤 그때 이제가 이 A 사운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지. A 사운드도 비싸요. 2만 얼마, 3만 얼마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대관비랑 그 대관비가 저도 이제 공연을 했지만 대관비가 비싸고 또 거기 이제 또 오는 밴드들이 이제 우리가 좀 진짜 아마추어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밴드가 아니라 진짜 활동하는 애들이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장르를 넓혀보자 이렇게 애니송을 하고서는 아, 그렇게 또 오는 사람들도 많고 나름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슬램덩크 너에게로 가는 길이랑 아 슬램덩크 오프닝 있잖아요 크레이지 보유 그거 부른 사람 같은 경우는 서른 중반 이렇게 돼갖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디계에서 그런 사람도 하기도 하고 또 시드 사운드라고 해서 거기서 또 배출해서 나가고 들어가니까 유명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추어 계열에서 우리나라에서 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진짜 저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답이 없어요 못 돼요 보이더만 진짜 안 돼요 너무 작아 안 돼요 시장도 작고 인지도 안 좋고 애니송으로는 못하지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뭐 일본 가서 뭐 저도 한때는 아 내가 소니 뮤직에 입사해서 애니 오프닝이나 한두 곡 불러야지 했었는데 뒤져도 안 돼요 진짜 한국이라서 안 돼요 소니 뮤직 가서 성공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박사가 소니 뮤직 네 미친 진짜 근데 이 박사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인기 더 받아요 지금 도전적 음악을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일본은 이건 좀 아까 얘기랑 좀 노력이란 우리 주제랑 노력이란 이 박사가 일본에서 성공한 이유가 이 박사가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엔카를 자기네 식으로 해서 이제 트로트를 부른다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음악계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사가 가서 전위적인 음악을 하고 또라이 몽키 매직 원래 우리나라 아, 일본 노래 아닌가? 아니 우리나라 원래 일본 노래인데 나 원래 원곡이 일본 노래라고 했는데 원래 일본 드라마 썼던 건데 그 밴드가 그 밴드한테서 저작권 사서 그렇게 그거랑 스페이스 판타지 예 네. 그거는 이제 일본 밴드라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랑 좀 프로그레시브했고 전위적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엄청 떴죠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 성공을 했는데 이제 트로트 엑스 혹시 보셨어요? 트로트 X에서 이 박사가 나왔는데 태진아랑 서른도가 그냥 개똥 씹은 표정을 한 거예요. 왜요? 엄청 이 박사를 디스했거든요. 둘이. 사실 자격이 있나? 자격은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급 음악이라고 평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트로트를 진짜 나는 긍지 있게 트로트 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그냥 약간 좀 뭐랄까 뽕짝 느낌 아니냐 트로트를 그냥 날림 부르듯이 불렀는데 그게 고실사로 음악 시장이 더 큰 일본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솔직히. 맞아, 그런 것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는 좀 적어두고 축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네. 정말 주제에서 잘 벗어나는 네. 동안 너무 잘. 아 이래서 우리가 MT 가서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술이 안 끝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썰이 안 끝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축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애니 사운드 페스티벌도 있고 코사모에서 코스프레 축제. 코스프레 축제? 네. 아, 그럼 코스프레 막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축제라기보다 그냥 촬영인데. 아 촬영. 뭔가 이제 석고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엄청 많아요. 뭐 가검류인데 이제 아 가검류 실제로 철 안 되고 그러니까 스텐도 안 되고 철도 안 되고 플라스틱이나 목검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목검은 안 돼요. 그렇지. 가벼운 목검 진짜로 이제 그런 진짜 사람 일어날 수 사건에 이거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실제로 딱 봐도 사고 일어나요. 오타 가지고 또라이들 많아가지고 사고 스프레 일어나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제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코스프레를 하려고 왔는지 여기 와서 얘네들한테 소풍범 당하려고 왔는지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고무줄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많이 튀어나올 수 없지. 촬영에 그거보다 이제 자유로운 촬영에 많이 가는데 촬영에는 이제 문제가 퀄리티 높은데 거기도 이제 또 우리나라 네이버 카페의 특성상 서로 침묵 서로 침묵 아니면 사진도 안 찍히고 침묵 침묵 그러니까. 그니까 제가 옛날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보추라 이제 DC. 아~ 야 DC 인간인 거 바로 나와. DC 하니까 보호 비우치 보추 그냥 쉽게 넣어. 그 사람이 있었는데 걔는 워낙 유명했으니까 가서 찍힌 거예요. 가서 막 아저씨들이고 뭔가 다 찍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좋은데 그거가 아닌 평범한 여자 애들은 안 찍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얼굴이 안 되면. 그래 이거 되게 심해. 코스프레하는 애들이 요즘 되게 심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접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석고가 이제 제가 사진사 활동할 때는 다 그냥 다 찍었어요. 그래서 다 찍고 진짜 수고하셨던 뭐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해봐야 중고나라나 저 코사모 이런 데서 삼삼왕들이 돌리는 랜드로이드 옷 입고 온 거긴 한데 랜드로이드가 아니라 저 삼삼왕 때는 포폴로이드 옷 입고 온 거긴 한데 그래도 부산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 어차피 이제 코스프레 이제 촬영에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다른 행사는 또 특히 기억나는 이제 롤챔 이런 거 할 때 이제 코스프레 아 그런 데서도 코스프레를 네, 코스프레. 그러니까 이제 뭐지 요즘에는 롤대에 커지니까 코스프레를 만들어 그래서 저 요번에 주문 들어온 게 불꽃놀이 징크스 대포랑 게틀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뒤질 것 같아요. 못 만들고 그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리 디아3인가 해갖고 개봉해갖고 블리자드 축제가 하는 거예요. 불려서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코스프레 무대가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고퀄리티 이런 거 해가지고 블리자드에서 코스프레 대회를 주최했는데 올라오는 게 다 나루토, 블리치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짤방에 야 쟤네가 뭐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원나블 병신할 원나블이지 랜디 이러고 캐넨디 나랜디 나랜디 캐넨디 양키 쪽에서는 그렇게 되게 잘 먹히나 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캐릭터 랜덤 디펜스라 해가지고 나루토 랜덤 디펜스, 피스 랜덤 디펜스. 그러니까 막 옛날에 PC방 가면 워크래프트 3 가가지고 파워캐 뭐 이런 거. 아 파워캐 파워캐 맞다 파워캐. 아 그럼 그거 코스맨 해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저기 하는 짤방인데 당연히 근데 이제 좀 그건 좀 상식에서 어긋난 그런 거고. 불리자던데 씨. 그게 코스가 축제란 게 그런 식으로 많다. 예, 그런 식으로 많고 이제 요새는 근데 이제 축제가 이제 막 아마추어들이 이제 지금도 바뀌었어요. 이제 아마추어들이 처음 이제 제가 코스프레를 좋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스파이럴 캐치나 아니면 이제 코스 팀들이 있거든요. 전문 모델들 그 사람들이 이제 퀄리티가 많이 엄청 높은 퀄리티가 높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지스타 때도 이제 그런 모델들 많이 하고 이제 축제들이 코스프레 막 전속 모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이게 서로가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스파이럴 캐치만 해도 지금 코스프레 한 게임만 50개가 넘어요.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쁘긴 하니까 확실히 사진은 이제 엄청 이쁘던데 기본 이것도 되고 베이스도 되고 하는데도 시간 충분히 많이 들고 옷들도 확실히 막 옷 퀄리티 스파이럴 캐치 보니까 대부분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 좀 떨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전 부회장님이 가슴을 좋아하니까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뭐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치다 대 가슴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태생적 한계. 어, 태생적 한계로 해서 친하네. 뭐 가끔 그런 사람 보형물 같은 걸 넣어도 그게 안 되네. 가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는 없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그게 있어요. 또 모형이 그 딱 이렇게 보이던데 확실히 그게 이제 그걸 얼마나 포샵을 열심히 하느냐가 사무사 일이죠. 지 않나. 네, 확실히 괜찮던데. 또 다른 축제 부코는 부코가 서코의 부산 버전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게 조금 더 틀려요. 서코랑 부코랑은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주최를 하거든요. 네. 똑같은 코믹월드에서 주최, 델리타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게 또 취향이 살짝 틀려요. 부산이 네.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네. 부코 한 번도 못 가봤어. 너무 머니까. 여기서는 머니까. 근데 서코 한 사람, 부코 한 사람 많아요. 이제 또 그거 말고 이제 저희 디쿠가 있어요. 네? 디쿠. 대전. 디쿠. 거기 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디쿠 아직 안 망했어요. 뭐에 약자인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디쿠가 뭐에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대전에서 또 이제 서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 그게 이제 행사가 진짜 작아요. 행사가 작은데 그 좀 알차고. 그러니까 박서방몰이 대전에서 처음 출발했대요. PSB. PSP가 PSB. 거기가 이제 대전에서 먼저 출발했지 않았나? 시작이? 제가 이걸 모르는데.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맞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디쿠가 한 2회차인가 3회차인가 22회인가 이렇게 몇 회차 안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박서방몰에서 거기 이제 곰프라 전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람바를 코스프레를 하고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쿠를 아 자 람바를 구프를 이러고 약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코스프레를 하고서는 그 막 사람들 개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막 오 람바를 뭐라 말해줘. 와, 아 근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람바라를 아직 표현하기엔 아직 연륜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뭐 사람들이 막 개수근수근 되고 아 그런 맛으로 딛고 갔었었는데 이제는 안 가죠. 아직도 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해요. 근데 이제 좀 디쿠가 이제 대부분 청소년층이 주다 보니까 PSVB 그쪽에서 아 주차하는 건 아니에요. 대전 디쿠 주차하는 곳 따로 있어요. 그거는 관련 네,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 출품하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제 서코라고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A도 그러니까 1관 2관 3관 있잖아요. 그냥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1관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3관을 그냥 박서방몰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리 전시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아 그냥 윈윈 윈윈 그렇게 한 건데 그때 이제 디쿠는 지금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동아리들이 많이 와요. 어 괜찮아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대전이요? 네 대전. 괜찮고 이제 서코 가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상업적. 요즘은 거의 아예 그냥 책 다른 데서 만든 거를 다 받아와가지고 전시전에 팔기만 하더라고. 네. 아예 심지어 그런 것도 있고 졸라 상업적이더라고 내가. 그것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 두 개 쓰고서는 아예 막 안에서 파는 사람 안 보면 그냥 다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열쇠고리 뭐 쫙 아, 뭐 아. 버스 지갑 쫙 뭐 카드텍 쫙 겹치는 거 되게 많았고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거 계속 팔자는 한번 만든 거. 코나타 심 아직까지 팔고 있어요. 럭키스텝 코나타. 신기했어. 근데 이제 축제가 행사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근데 저가 하고 싶은 말은 행사가 지역 행사는 죽어가고 서울이나 대전 서울이나 큰 행사들은 점점 상업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또 안 좋은 즐길 거리가 없어져요. 되게 맞아. 맞네요. 나가요. 그렇다고 또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이게 또 없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단체는 수익 목적으로 되면은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의심해. 인구수가 너무 적어, 시간 문제. 아니, 그래서 또 이제 축제 얘기할 같은 다시 올리전도 어떻게 보면 축제잖아요. 캐스트가 올리전 아니야? 캐스트가 올리전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올리전 같은 경우에 올리전. 근데 캐스트 이제 올리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저번에 스티커 드렸잖아요. 러브라이브 올리전.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갔는데 이런 책상 한번 해가지고 네 개 부스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너무 막 죽어가는 거야. 또 그 뭐지? 아, 서커 가니까 그 거기 있던 부스들 다 똑같이 다 있고. 축제가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올리전이라고 하는데 막 자기들만의 축제야. 서브컬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기가 어려우니까. 아, 정말 아깝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서코 막 가면 사람 진짜 많잖아요. 많죠. 와 나는 진짜 우리나라 서브컬처 문화가 대빵 개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올리전 가면 망했다. 대한민국 아. 서브컬처의 미래는 없다. 서코도 요즘 뭐 팔러 온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사러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갈로포 올리전을 가본 적 있어요. 그게? 방갈로포 올리전을 가본 적 있는데 부스가 8개 정도 있더라, 18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아요? 꽤 인기 있는 작품들은 올리전 해도 꽤 크게 되니까. 그래서 올리전은 보통 1년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전에 이제 슬슬 기획 짜갖고 뭐 그림 그려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재밌어요. 올리전은 또 올리전만의 매력이 있고. 근데 또 다른 축제들은 또 우리나라 축제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것 같은 경우에는 란티스, 네, 란티스 페스티벌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애니송 직접 애니송 부르는 이제 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내한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던 건데 원래는 일본 내에서 란티스라는 그 레이블 내 소속한 가수들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5년, 10년, 10주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번에 15주년 하면서 해외 공연이 처음으로 이제 딱 성사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브라이브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란티스 페스티벌이 우리나라 딱 온다고 걔 개최가 출전됐을 적엔 댓글로 아, 뮤즈 왔으면 좋겠다, 뮤즈 와라, 뮤즈 와라 그랬는데 진짜로 오게 된 거예요. 유지가 전원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딱 되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제 티켓팅 열심히 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갔다 온 거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일본 전통 의상이라고 하피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아, 이제 그것도 이제 팀 프로젝트 예 프로젝트 해가지고 예 그런 걸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한번 15만 원짜리 사셨다. 네, 15만 원이었어요 맞추는데. 네, 그런 거 해가지고 나 그날 하루만 일본 가서 뭐 여행복을 입으세요. 그거 될 것 같아. 일상복으로. 네, 진짜 그 막 아무도 몰라지 않을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막 러브라이버를 해서 막 머리에는 막 러브라이브 그 스냅백에 거의 뭐해보 뭐, 몸에는 이거 라이브 티셔츠. 이거 하면 돼. 진짜 거의. 아 그거 공항에서 뭐 따로 막. 패스포트 검사할 필요 없이 어디 가면 아 기아봐라. 그래서 예 네, 그날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 공연 뮤즈가 공연하는 날이 2일차였는데 1일차 때 이제 그 뮤즈가 올 거라고 공항 어느 시간 때 올 거라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끼리 예 대충 추측을 해서 그 전날에 6시쯤에 젠 프로젝트고 1일차 사람들이 왔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어, 이 시간 때 올 거다. 그까지 해서 공항을 갔어요. 공항을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걸어 오는 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와 환영한다고 그까지 하고 다음 날에 이제 비너소로님하고 순수한 먹우님하고 순반님 네 같이 갔죠. 이제 하피 입은 사람들 엄청 많고 같이 프로젝트 진행했던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래서 왔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말한 듯이 서브컬처 같은 게 좀 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그때 그 뭐지 거기에서 열기한 그런 거는 웬만한 프로 가수들 내한 콘서트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디서 진행했죠? 어떤 거? 란티스. 그거는 저기 서울 광나루야? 에이 악스홀 코리아라고. 아. 그게 원래 일본 쪽에 있던 그거를 그 공연 설비 기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예 젠 프로젝트도 마지막 나와가지고 노래.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현대에서 주최하는 슈퍼 콘서트 이런 거잖아요. 젠 프로젝트랑 그 뭐지 러브라이브 멤버진 뭐 이렇게 온다면 예 뮤즈 이외 예 나머지는 그렇게 이름 있는 가수는 아니었는데 근데 노래도 좋아가지고 그 때문에 덕통사고 당한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것도 없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그거는 특정 계층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슈퍼콘서트 폴메카트니가 내한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원래 그 전이 브루노 마스였어요. 근데 브루노 마스 때 인기 없는데 근데 브루노 마스였는데 이제 현대카드에서 아 브루노 마스를 취소하겠다. 아직 이 가수가 히트곡은 있기는 많은데 히트곡도 적고 아직까지 그렇게 연령이 많지 않아서 다른 가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부족하다. 맞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뭔 개소리냐 브루노 마스를 부르고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풀 맥카트니를 딱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브루노 마스는 아직까지는 어린 친구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풀메카트 이런 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걔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 막 미국에서 막 처음 듣는 사람이 와갖고 구겨난다 이러면은 뭐 오시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밴드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밴드가 이제 막 한국 투어 한다 그러면 막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심지어 CM 블루가 미국 전국 투어 한 거 아세요? 전미 투어 한 거 아세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냥 갔다 왔다고 한국에서만 기뻐하냐. 인지도 미국에서는 관심도 없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나 진짜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 맞아, 인구수보다는 그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인구수가 거다.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시장에 뭔가를 내놨을 때 이 질이 떨어져. 결론적으로 해서 일본이 1억 5천이잖아. 근데 음악 시장이 우리 몇십 배잖아. 몇십 배. 그런 거 비교하면 다 나오는 거. 아 근데 애들 뭐 라면 못 먹어서 막 쓰레기통 뒤져갖고 막 씨발 김밥 처먹고 있는 애들이 노래하는데 걔네는 밥 먹으면서 노래하는 데는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인구수도 문제긴 한데. 인구수, 시장 크기 다 연결되는 거 같아. 그쵸. 제일 안타깝게 들렸던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코미케를 열잖아. 근데 이 코미케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해갖고 일하는 1년치에 몇 퍼센트인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내가 이건 삼성전자 학 1년 그 영업수익인가? 이거만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내가 이거 한번 뉴스 기사인 거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에 비교를 할 정도로 코미케의 규모가 큰 거야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 거 원상지다 보니까 일본은. 그래 이게 진짜 문화신인지 같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존나 아깝더라. 우리나라에서 시야 막 아직 분석이면 아주 그래도 이번에 그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좋았던 게 란티스에서 이런 그 느꼈던 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한테 내한을 하면은 엄청나게 만족으로 간대요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그런 데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게 그냥 공연하러 가려면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름 날리고 그러려면 일본이고. 즐기러 온다면은 한국을 가라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되게 만족을 많이 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금 나온 것처럼 떼창 문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때도 딱 느꼈던 게 일본은 응원 문화가 있어요. 콜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이하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떼창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냥 다 따라 부르는데 떼창을 하면서도 일본의 그 특유의 콜이 있는 부분에서는 콜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하이하이 하다가 노래가 나오 그 콜이 없는 부분에서는 다 따라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열광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해주고 특히 이렇게까지 응원해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엄청나게 그게 좋으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오히려 감동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가수는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예,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 무대 뒤에 가서 울고 막 그랬다고. 무대 뒤에 죽은 거 하니까 소니 사냥 생각나는데. 아. 불삼 우리나라를 보게 했을 때 막 울었다고. 예,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되게. 그 공연 우리나라가 공연을 이제 보는 문화 같은 거는 오히려 다른 어떤 곳보다 되게 성숙하지 않나? 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하지만 시장이 작은 예 시장이 작은 게 문제지 막상 하면은 문제가 죽도록 논다 이런. 전 멋있대 노예겔라마. 아 맞아. 내한 공연을 절대 볼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오고 나서 이제 떼창 한번 딱 듣고 내가 한국인들 존나 사랑한다 다시 한번 오겠다. 예 진짜 그게 딱. 오히려 뮤지션들이 딱 그게 느껴져요. 생으로 보잖아요. 보면은 내가 그냥 한다 아니면 좋아서 죽겠다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특히 젠 프로젝트에서 그걸 엄청나게 느꼈는데 노래를 하다가 우리들 다 그 펜라이트 들고 흔들잖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 펜라이트를 빼놨어요. 아, 막 뺏고 나서 지들끼리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 너무 흥이 겨우니까 그 뭐지? 그 악기 치는 거. 그거를 지 손을 맞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렇게도 놀고 약한 거 아니야? 예? 근데 펜라이트 돌려준대요? 돌려주죠. 아, 던진 줄 알았는데. 아 씨발 내 일어나! 그러니까 보통 해외 공연 같은 데서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예. 폴맥 같은 데는 그 한국인들 떼창 웃게 자는 거 손님들 와가지고 아예 직접 노래를 하나도 안 하고 관객들을 위해서 반주를 쳤어요. 그 전설의 폴 매카트니가 우리 노래 부르라고. 아 그런 것도 있고 퀸도 네. 그런 게 있는데 퀸도 지금 우리나라 상관없는데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진짜 막 고음이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위윌 락규가 뭐냐면은 그거는 아예 관객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따라 부르라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축제 얘기를 축제 얘기 이제 무거운 얘기를 다시 모아서 축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아 그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건 그냥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네, 놀기 같은 거 되게 괜찮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거 몰라도 나는 일본 가서 마츠리 좀 즐겨보고 싶어. 맞아. 마츠리? 원래 일본의 문화라는 아, 빠질 수 없는 게 마츠리 문화야. 산다 마츠리 뭐 아니 나는 뭐지? 그런 거 먹고 싶어. 약해서 그 링거함에 먹고 금붕어 막 건져 올리고 아 맞다 금붕어 건져 올리니까 엘펠리트가 생각나는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엘펠리트 하면 바다 나오고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사건 나오고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잘 줄어야 돼 그래서 유프리아급 시체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지? 또 축제도 있어 희대 없는 게 다 있네 어. 없는 게 없어 희대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희대의 치유물? 아, 희대의 치유물 명작 이미치급 치유물 진짜 아리아를 뛰어넘는 브루닐데 못해요 브루닐데 그게 브리넬. 아, 왜 치유물 하는데 브리넬데가 하는 거야? 아, 브리넬데가 그, 엘펠리트 작가 후속작이니까. 네, 블륜일데요. 뭔가 마음 눈물. 핀첸, 핀첸. 내가 블륜일데. 요망한 핀첸. 그것만 하네. 요망한 핀팡캐. 도그대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아직도 해? 아직도 해요. 애니는 끝났는데. 끝났는데 만화는 아직도 나오거든요. 지금 내용이 어떠냐면. 그 그랬는데? 주인공 여자애가 기억을 잃었어요. 걔 원래 잃잖아. 또 잃었어요. 또 잃었어요. 아니 걔 자주 잃잖아 원래. 네, 그래서 또 잃었어요. 북두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마법을 쓰면은 쓸 때마다 기억이 네. 없어진다고. 기억이 없어지는데 그게 초기화가 됐어요. 전지현이요? 또 초기화됐어요. 리셋. 아예 그냥 남자애 또 몰라요. 이제. 지우야? 아니지. 아니, 걔는 전남으로 하는 건데. 막 시리즈 막 변할 때마다 기억 못하는 애처럼 아예 그냥. 와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지우야? 와 씨발 내가 또박스 처음봄 이러면서 포켓몬이야 그거.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맨 처음 남자애를 막 극혐을 해요. 남자애 맨 처음 그 다시 기억이 있을 때고 남자애를 봤는데 이번에 남자애를 막 극혐을 해요. 남자애 극혐 막 이러는데 걔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다시 노리기 시작했어. 야 핑크? 근데 원래 포기했어. 근데 걔가 막 포기했는데 얘 기억 있을 때니까 이 여자애가 다시 이 남자애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이 남자애 보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거기가 남자애가 나 생각할 시간을 줘 이랬는데 원래 남자애가 좋아하던 애는 기억이 여자애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음날 학교 가서 얘랑 사귀자 그 고백한 애한테 사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애가 그 극혐인데 자기 옛날 과거 노트가 있어요. 과거 노트에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그게 막 적혀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남자애를 또 갑자기 너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야 이거는 아, 무슨 불륜 드라마야?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급의 스토리다 한국 드라마 스토리다 그래가지고 극근의 불륜일대가 됐죠. 아 요즘 미생이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 아 미생이요? 원래 네. 한국 드라마는 주요 요소 아, 있잖아 불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어머니 불치병 없음 불륜, 시어머니 없음 불륜 없음 막 이렇게 5대 요소가 있대 원래 한국 드라마에 근데 거기 미생에 그게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카미 드라마가 나왔다고 하면서 기억 없음 그 뭐지? 또 그 미생할까 생각나는 건데 윤재호가 빚이 30억이 있었는데 30억인가 얼마가 있었는데 미생 한 편을 다 끝냈대요. 와, 돈 너무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윤재호가 원래 허영만 문화생이었다가 이제 작품을 많이 냈거든요. 야후, 야후는 진짜 개꿀잼. 한번 진짜 봐야 돼요. 야후. 야후부터 해갖고 이끼하고 또 이제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미생으로 진짜 빵 터졌죠. TV 안에서 드라마도 잘 만들었고. 이 사람은 포가지만 딱 잘 끊어놓는. 그 미생, 그 미생 카페브레드 붙어 있고 심지어 이마트에서 파는 조이컵에도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그 왜? 조이컵에 광고, 미생이 붙어 있어. 미생 그림. 미생 캐릭터. 와, 조이컵. 그 정도. 여파 엄청 났죠. 맨날 뭐 있다고지. 뭐 하나 뜨기 시작하면. 왜 관련된 그게? 확 끊다가 이제 좀 확 살아 갔어. 이제 미생도 끝나고 그러네. 어, 어벤져스 밀렸죠, 저한테. 아니, 근데 어벤져스도 있고, 벌써부터 지금 내리막 분위기던데? 아니요, 이제, 근데 마블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떡밥을. 마블이 이번에 영화 그 라인업이 엄청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니, 내년에 11화? 3년 전만 해도 영화 라인이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았어, 진짜. 그냥 옛날에 뭐지, 데어데블 한 편 나오고. 그래. 뭐, 저기 뭐지? 그러니까 연계한 그게 없었는데. 그냥 떡밥만 대충 몇 개 해놓고 아이언맨,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아이언맨의 성공 이후부터 이게 확실해진 것 같아. 네. 그 아이언맨, 인크레더블 헐크 2018년, 뭐 그때까지 모든 개 스토리가 다 짜있더라고요. 2028년 네, 그때까지 스토리가 다 짜있어. 뭐 어벤져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것도 전부 다 이어진 거 중이었는데 또 이제 또 다른 것도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게 잊혀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아이폰을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제품이 출시가 돼요. 갤럭시 1년마다 나와요. 근데 그 또 중간에 이제 6월 또 이제 1년마다 갤럭시 노트가 또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제품 새 제품이 나오니까 삼성이 이제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안 잊혀지는 것처럼 마블도 영화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그 최근에 나오고 이제 앤트맨 나오죠. 앤트맨 나오고 또 이제 또 뭐 내년에 11월 슈퍼맨데이랑 배트맨데이 슈퍼맨데이 그거는 마블 게 아니라 버드 오브 저스티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버드 오브 저스티스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뭐야? 근데 뭐 다들 이제 다음 차기작 기다리는 거 뭐 기다리고 있어? 11월 나는 가오갤 2 기다리고 있어. 아 나 가오갤은 재미없고 맞네. 전 매드맥스 4요. 저는 블랙팬서요. 전 매드맥스 보여. 기브라드 덩어리요? 아, 나 가오갤은 솔직히 좀 재미없게 맞아. 매드맥스 너무 재밌어. 매드맥스 진짜 재밌었죠. 그냥 아포칼립스 느낌이지. 그냥 그 뭐지? 어벤져스에서 인피니티 스톤 나오려고 그 떡밥만 존나 뿌리고 끝난 그것 때문에 나온 시리즈. 가오갤은 특유의 아메리칸식 토크가 생겼어. 아, 그 뭐냐? 로켈라쿤. 로켈라쿤이 저 그 의적 보고서 저 다리 가져와. 그거 그냥 그랬어 솔직히. 솔직히 뭐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윈터 솔저가 너무 재밌어. 그 뭐지 반전하고. 결국 겁나 뛰고 점프하고 내려지고. 어 하이 하이드라하고 실드. 실드 그거는 너무 재밌어. 아, 저런 식으로 저거. 네 재밌었어. 이제 또 다시 축제 얘기 또 다시 돌아보자. 정말 재밌어. 아 이제 축제 얘기하지 말자. 그냥 축제 얘기하니까 새나. 아예 새버린다 이야기가 축제로 얘기하니까. 그냥 새는 얘기라.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축제 얘기가 별로 할게 없는 거야. 그래. 할게 축제 얘기가 뭐지? 이 중에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일본에서 축제 경험사를 얼마나 듣고 있어. 그렇죠. 우리나라 축제도 잘 안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 근데 저 아무튼 이거 얘기하는 거 근데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 동아리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학교 같은데. 학교 축제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서브컬처계의 축제에 우리가. 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부스를 했나 이런 건 바라진 않지만은 뭐 정기적으로 쿠세 서버에 간다 아니면 뭐 부산에 한번 이렇게 멤버들 모아가지고 북구 1박 2일로 참가한다. 아 이거 좀 크네. 비용이 나가겠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북구 이제 차 렌트해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간다 해서 접하면서 4명 적기고 이제 다섯 명 간다 이렇게 하면은 차 제 차 있으니까 갔다가 가서 방 잡는 거 해봐야 4만원이니까 4만원 하고. 네, 중요한 거네. 여기 동아리에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 그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뭔가 활동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내가 내 돈 들려서 같이 뭔가를 하자 하면은 그에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동아리 없어. 애초에 자탕이다 보니까. 돈과 시간을 쓰려는 사람이 없어. 이래서 여성 동아리 필요한 겁니다. 난 가고 싶은데. 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자만 갖고 싶으면 따라온 사람 분명히 있어. 따라온 남자. 컨컬처 즐기는데 비우는 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자? 아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봐요. 요즘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어. 여왕골 맞는 진짜 제일 빨리 망하는 길드가 여왕골 길드야.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면 여왕골이라는 말까지 만든 게 있어. 문제는 여왕골이 알고 보니 스컷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왕 버렸다는 거. 민지 맞아요. 살짝 들어보니까 알려 있어. 아, 또 그거, 아, 또, 끼리는. 아, 또 그거 있었는데. 아까 또 마비노기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마비노기 그 뭐지? 집사 여자애. 아, 그 노답 여자애 한 명 있는데. 아, 그, 나오? 아니, 나과장님 말고. 아, 제가 나중에 따로 검색해서 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좀 축제를 좀 동아리 차원에서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가니까 서코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롤챔스 구경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작년에 있었어. 작년에 가도 빡따로 갔어. 갔긴 했었는데 한두 명밖에 안 갔어. 그러니까 아니야 막 민목 한 세네 명 넘게 갔죠. 그러니까 세네 명 넘게 갔어. 세네 명이 아니라 다섯 명 갔는데. 그러니까 세네 명이가 두 명을 갔는데 문제는 얘네가 흩어져 있었어. 다 따로 갔지. 다 따로 팀들이랑 갔어. 다 친구들이랑. 그게 보통 얘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해서 가자 간다 하면은 그럼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혹시 가서 얼굴 보기는 했을까 애들이? 아, 아니 동그라미도 앞에서 정보를 했겠지 정보를. 아 근데 우리 동아리도 또 그런 게 딱 자기가 뭔가를 즐기는데도 다 그냥 다 따로따로 자기가 하려는 것만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끝난다 그런 게 많아요. 같이 한다가 아니라.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클을 가도 제가 제일 그렇지만 저는 코스계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올비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코스계 애들이랑 놀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자기 친구들이랑 놀아요. 가면 뭐 어디에 가든 다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동아리끼리는 잘 안 보이고 다 지인잖아. 다 자기 지인들 서로 놀고 갈 때나 나도 할 말이야. 차 타고 갈래? 저 차 타고 가요. 그래서 차 타고 가고 뭐 샀냐? 양 받아주 마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작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있었지. 네, 그렇죠. 그때 도시락 이빨 싸가지고 맛있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러브라이브 그, 아, 네. 그 코트 사진 찍고. 맞아 맞아 맞아. 월쟁 월쟁 그거. 좀 자주 갔으면. 야 그때 목병 굴려 잘했다. 내가 한번 그 게임 하는 것 중에 월탱 있었거든. 여기에서 무병관을 할 때 가끔씩 무병관이 사람 모으는 건데 현실 무병이라고 있어. 현실 무병을 한번 했는데 이게 무병이 존나 잘 됐어. 근데 이렇게 피켓 하나에다가 이게 뭐냐 월드 오브 탱크를 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존나 잘 보였어. 코스 하는데 구석에다 이렇게 딱 놔두고서 같이 사진 찍고 모든 코스 사진 한 개씩 다 있어.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만약에 한다면 진짜 그러면 한 명, 누구 한 명이라도 총대 같은 걸 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행을 한 명이서 끌어모으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동아리에 좀 뭐라고 되지? 근데 이거를 모아서 간다면은 확고한 주제가 있어야 돼. 진짜 코스 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간다. 아 맞아. 아 나는 진짜 동아리 팀코 하고 싶어. 동아리 팀코 하고 싶은데. 근데 코스플레이를 그래,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 솔직히 그래. 솔직히 좀 그렇지. 해본 사람은 계속 하게 되는데 코스는 원래. 근데 나도 해본 적 안 해본 사람이 계속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진짜. 나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별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근데 저는 코스를 언제 해야 겠다고 느꼈냐면은 그 제가 디쿨을 처음 갔는데 소코고 보고 이렇게 많이 갔는데 람마라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소코를 갔어요. 아 디쿨을 갔어요. 디쿨 갔는데 우리 거기서 제 운명적인 만나지 말았어야 될 우리 DC 코스 갤러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장 갤러가 엄청 많은 거야. 그때 이제 로즈메이드 팀쿨 했는데 다 남자인 거야. 멘탈이 깨졌어요. 와 대단하다 씨발 진짜. 그러고서 있는데 거기서 조플리가 부추에 갔구나. 부추로 가버렸었는데 그래서는 또 다른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메이드북이 자기가 메이드북이 진짜 좋아서 메이드북 코스를 한대요. 그 아저씨가 올해 이제 좀 있으면 마흔 마흔 중반인가 미간상 뭐 마흔 괜찮아. 초반 아니요 아. 마흔 초반 아니 뭐 그 아저씨가 서른아홉이구나 서른인가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바깥에서 일을 많이 했고 좀 많이 살았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한 살 어린 또 아재가 한 명 있는데 아니 좀 그 둘을 보고서는 좀 엄청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한테 나도 한번 해야지 남발하는 그러니까 코스프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동아리가 코스프레 뭐 이런 건 뭐 난 우리 동아리가 오덕 동아리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냥 해물탕 집이어가지고 아. 좀 해물잡통 집이어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먹긴 한데 이제 좀 다 같이 팀코나 아니면 다 같이 섞고 가서 우리 그림 그리는 방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대충 해가지고 좀 서코에 내면 좀 아까우니까 디쿨에서 내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의인을 행사나 행사를 우리가 지금 참가해봤으면 좋겠고 확실히 우리 동아리가 데이터적인 소비가 진짜 창작자 활동 같은 거 하거든. 그냥 다 그냥 즐기기만 그냥 다 놀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인형물이 없어. 남는 게 없어. 글 쓰는 사람도 없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얘기는 너무 안 와. 극소수고 원래 안 없어요. 안 와. 안 와. 한 번 왔다가 아 얘네 안 오는 거다 하고 가. 그리고 이제 남는 사내 놈들끼리는 히 이러면서 말장치고 뺑 하고 동아리 여태 원래 그래 왔던 거 같아 처음부터. 아니에요 코스 07형이 있을 때만 해도 훨씬 더 열정적이었다. 공부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이제 아 좀 이게 지금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아 근데 좀 부원을 좀 가려서 받았으면 근데 솔직히 원래 그렇게 이번 애가 좀 이상했던 거고 원래는 그럼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서 끊고 오프더 레코드를 한번 갈까요? 오프더 레코드 한 시간. 네.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일 NT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네. NT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NT를 바다로 가잖아요. 오늘 방송은 산으로 갔어요. 그래. 이게 음향의 조가 딱 맞는 거예요. 괜찮아, 완벽해. 내일 바다 가는데 우리 산 얘기라도 하면 되지. 아, 내가 내일 NT 가서 또 하나 NT편 해가지고 또 찍는 거 될 NT 가서 NT편 찍으면 잡살 날걸요? 못 찍을걸요? 시끄러 안 해봅니다. 너무 시끄러워. 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찍는다고 네. 하고서는 그냥 없었던 일 해도 되는 거고. 네. 놀아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희 에디바디 오동부트 2부 산으로 간 NT 산악 NT편 두 주제 산 진짜 주제가 NT 같네요. 주제가 NT야. 산으로 갔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